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탄생하신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전에 쯤하여 국가 책임 일꾼들이 16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과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과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국가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성중앙기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립상 앞에는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과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과국 국무위원회 공동명의를 든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립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과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과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어버이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훈장 보존실과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현지 지도와 외국 방문의 길에서 이용하신 사족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 보존실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수많은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